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덧을 맞으며 에콰도르 딥바크라프 출판사에서 최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